라라랜드 OST. 스팀 패스 바로 맞고 와가지고. 지금 라라랜드 한 시간 두 시간 말았죠. 전 라라랜드 안 봐서. 저만 잠깐 얘기하겠네. 얘기하 그래요. 어머. 뭐 죄송합니다. 뭐야? 아니 노래 듣다가 이거 시계를 꺼. 나 진짜 도근 때문에 미치겠어. 도근 때문이에요 이게 다. 샤이니를 제가 지금 어. 지금 제가 태민을 네 감사합니다. 이게 원래 자기 마음속에 있던 거를 그냥 한국분이 지키기 때문에. 정말. 도중에 샤이니 노래가 갑자기 나올 수도 있겠는데? 아, 그럼 안 돼. 안 되겠지? 꺼놔야겠다. 그건 안 돼. 본격 제 관람 권장 방송 자영업자 일곱 번째 영업. 일곱 번째야. 벌써 일곱. 행운의 7. 7. 네. 2016년 베스트 특집 시작하겠습니다. 와. 우리 뭐 환호를 녹음이라도 해올까 봐. 그게 더 이상하지 않을까요? 어, 이상해요. 아니, 그 효과음. 그러니까. 같은 거 샘플 있지 않나요? 어, 그래. 되게 짜치는 거 있잖아. 노래방 박수 소리 같은 거. 맞아. 우리 방송도 저렴하니까. 아닌가요? 저만 그렇게. 자영업자인데 뭐. 저만 저렴한가요? 네. 다들 잘 지내셨나요? 저희 되게 간만에 금방 만났어요. 어, 진짜? 한 네. 일주일 만에 만나는 거 아니에요? 2주. 아니, 2주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은 저희가 부지런히 네. 이건 2017년 1월에 올라가겠죠? 네. 네. 그리고 박근혜 탄핵이 됐고요. 네. 네 아. 그래요. 1년 뒤에 또 어떨까 궁금하네요. 내년에. 어쨌든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늦었지만. 새해 봉? 봉 자운 좋지. 봉준호 감독 신동 친작이 나오는. 네. 봉. 난리 났다 오늘. 알겠어. 그만합시다. 복 많이 받으시고. 네,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은 저희가 15년, 16년. 그쵸. 시간을 달리면 안 되지. 16년 베스트를 서로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네. 각자 좀 나눠봤어요. 그래서 오늘 각자 베스트 5개를 뽑아왔고 그중에 좀 같이 얘기할 만한 영화들을 하나를 정했고 네. 그리고 세 명이 동시에 베스트에 오른 게 하나밖에 없었죠? 아 그런가요? 어,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네, 한 작품밖에 안 겹치더라고요. 그렇구나. 이따 밝혀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짜투리로 짜영업자 대신에 짜투리 네. 영화들로 간단하게 올해 대실망 쇼 대실망쇼 올해 발견이라던가 대실망쇼 진짜 아우 열받아. 아무튼 그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각자의 목록들 있잖아요. 네. 그거를 발표하나요? 아 왜? 아, 제가 오늘 웃으세요? 이러시는 거 재밌으세요. 되게. 발표라니까 되게 웅변대회 생각났다. 아 그렇구나. 아 그렇네. 그러면은 각자 베스트 목록을 간단하게 좀 뽑아볼게요. 네. 그래서 와. 네 준 씨 먼저. 네. 네. 저는 뭐 사실 개봉작을 그렇게 많이 챙겨보진 않았는데요. 맞아요. 맞아요. 아니 나도. 미투. 디스하는 줄 알았어. 네. 진행을 합시다. 네. 네. 헤이트풀 에잇. 네. 타란티노 작품이죠. 네. 오래됐지만 이게 엄연히 오래 개봉한 영화. 1위인가요? 1위? 준 씨 1위? 베스트인가요? 아, 이 순위였나요? 아, 순위 아니었어요. 전 순위였는데. 이따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네. 네. 순위는 잘 모르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스포트라이트, 스포트라이트랑 이제 비밀은 없다 한국 영화죠. 네. 네 그리고 오랜만에 이와이 슌지 감독의 신작 립 반 윙클의 신부를 꼽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필버그 감독의 그 다양성 영화. 진짜 없어 보이는데 저렇게 말하니까. 싱 스트리트도 다양성 네. 영화였어요. 아니 뭐 극장에서 그냥 다양성 영화. 극장에서 스쳐 지나갔어 그냥. 마이 리틀 자이언트. 네. 네, 뭐 그 정도로 꼽았어요. 뭐 다른 작품들도 이제 괜찮게 본 작품들이 있는데 그냥 취향 순전히 취향대로 따져서 이제 다섯 작품을 꼽았어요. 네. 스포트라이트부터 그냥 간단하게만. 저도 네. 이 영화 되게 좋아해요. 좋았어요. 네, 이제 스포트라이트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어제도 마침 이제 설리 클린티스트 감독의 설리도 보고 네. 설리. 네. 그랬는데 이제 실제 사건을 다룬 이제 영화, 그렇죠.를 이제 어떤 관점에서 만들어야 할까? 우리가 이제 뭐 객관적이라는 말을 하긴 하지만 사실 객관적이라는 게 사실 말이잖아요. 어떻게든 이제 만드는 사람의 주관이 들어가게 돼 있고 이런데 영화로서 만약에 이제 저널리즘으로서의 영화를 만든다고 하면은 영화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굉장히 모범적으로 잘 만들어진 그러니까 그쵸. 진짜 모범적인 네. 영화. 그러니까 어떤 영화가 관객보다 앞서서 뭔가 상황을 판단하거나 그런 이제 실제로 좀 충격적인 어떤 사건을 다룸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제 시각적이나 이제 감정적으로 자극적으로 이제 관객한테 전달하지 않으면서도 어떤 울림을 줄 수 있는 그런 영화라는 점에서 되게 인상적이었고요. 그러니까 사실 막 굉장히 그래서 말초적으로 막 재밌고 막 그런 영화는 아니죠. 스릴릴 있고 근데 저는 그래서 이런 비슷한 영화로 또 뭐 캡틴 필립스 네, 본 시리즈 연출했던 폴 그린그래스 감독의 캡틴 필립스나 네. 뭐 아까 설리도 받고 그랬지만 이제 또 조디악 조디악도 물론 이제 네, 스릴러긴 하지만 아직 안 보고 있어요. 와. 네 극장에서 보려고 좀 극장에서 언젠가는 재개봉하리라는 할 거예요. 그런 좋은 영화는 네, 그런 그런 정도의 느낌이었고요. 그렇죠. 스포트라이트 잠깐만 저도 좀만 덧붙이면은 네. 이거는 아까 간단하게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그 신부들의 네. 교구에서 벌어난 성폭력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네. 네. 아까도 언급하셨던 것처럼 이 영화는 실화를 감정적으로 이렇게 소비한달까? 그러지 않아서 너무 좋았어요, 진짜로. 그런 거 사실 되게 많잖아요. 엄청 많죠. 소재로. 귀향을 저 별로 되게 안 좋아하는데 도가니는 진짜 싫어하고. 도가니는 네. 진짜 싫어하고 그렇게 막 꼭 그걸 보여주고 막 야, 그 사람들 터부 막 계속 찔르고 막 죄의식 건드리는 그런 영화들이 많잖아요. 감정적으로만 하는 영화들. 근데 이 영화는 안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전문직을 정말 잘 다루는 영화. 그런 영화들 흔치 않은데. 맞아요, 맞아요. 보셨나요? 저는 못 봤습니다. 네. 볼게요. 영화 좋아요. 네, 볼게요. 네. 영화 되게 좋은 영화예요. 너무 주변에서 얘기 많더라고요. 좋다는 얘기가. 진짜 좋아요. 그리고 이제 뭐 립 반 윙클의 신부 같은 경우에 이제 네. 영화를 저는 이제 영화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되게 신경 쓰이는 영화예요. 그러니까 이전까지 이와이 슌지 작품들은 뭐 그냥 좀 뭐 미학적으로만 얘기됐지 어떤 영화 윤리적으로 뭐 얘기를 하거나 좀 뭐 그런 면은 좀 없었던 것 같은데 이 영화는 최근에 이제 뭐 저희가 워낙에 페미니즘 이슈나 이런 것들을 접하다 보니까 좀 신경 쓰이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감독이 과연 이 영화의 주인공 여성 캐릭터를 어떤 시선으로 보고 있는지 또 약간 그 혐오스러운 마츠코의 일생 생각도 조금 나지 않나요? 그러니까 마치 그러니까 감독이 신이 된 어떤 그런 위치에서 마치 캐릭터를 굴리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다가도 네네. 그렇다고 해서 막 굉장히 이 주인공을 감독이 되게 판단하고 뭐 이렇게 위에서 깔아서 보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또 되게 따뜻하게 품어보는 것 같은 시선도 있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해요 좀 영화 안에서도 그 느낌이 그런 것도 전체적인 서사도 좀 굉장히 그러니까 장르가 헷갈린다고 하죠. 보고 있으면은 영화가 어떻게 흘러갈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면 딴 길로 갔다가 약간 단편 여러 개 붙여놓은 느낌이에요. 아, 두 분 다 보신 거예요? 저는 스페셜 판으로 봤어요. 3시간 반짜리. 와, 그게 일본 원판이고 3시간 반이나 하나요? 3시간 아니었나요? 아, 3시간이었나? 3시간 정도. 사실 저는 네. 이와이 슌지는 뱀파이어 이후로 거의 너무 실망해서 보고 있지 않아서 얘기는 네. 들었어요. 네. 근데 일본 버전이랑 한국 해외 버전이 다르다고 알고 있어서 근데 원판이 개봉을 했었어요 한국에 부랴부랴 보러 갔는데 저 되게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리퍼닝크의 신부라는 제목을 들었을 때 조니 아니 그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팀버튼? 네, 약간 팀버튼류 영화인가? 근데 이와이 슌지에서 응? 어 맞아. 이랬는데 좀 이상하긴 했어. 좀 그런 느낌. 그 제목의 의미도 영화를 다 보기 전에는 몰라요. 네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구나. 네, 뭐 묘한 영화죠. 그 네. 변태성에 감탄하게 된다고. 네, 그러니까 이와이 슌지가 굉장히 변태긴 변태야. 엄청 변태지. 인정합니다. 아무튼 미학적으로 되게 어쨌든 아름다우면서도 좀 찜찜한 구석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좀 다른 많은 분들의 좀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긴 해요. 어떤 페미니즘적인 시각에서나 아니면 좀 다른 영화적으로도. 네, 여러 가지 시각에서. 근데 전반적으로 이 영화에 대해서 뭐 그렇게 관객들 분위기는 되게 좋았 본 분들한테서 그렇게 싫은 소리는 안 나온 것 같더라고요. 미묘해요. 네. 이게 딱 진짜 애매해. 왜냐면 너무 예쁘거든. 영화 네. 보고 나면 너무 네, 예뻐.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그걸로 포장되는 게 있어요.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약간 인스타그램 필터 뽕 넣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엄청 지옥에 던져놓고 인스타그램 필터 뽕을 빵 넣은 다음에 그걸 우리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있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예쁘니까. 영화가 되게 예쁜데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은 사실 정상이 아니거든요. 맞죠. 그래요. 거의 릴리 슈슈의 모든 것 수준이에요. 뭔지 느낌 빡 보는데. 완전 개판이야. 근데 화면이 너무 예쁘거든. 그리고 이제 스필버그 감독의 마이 리틀 자이언트. 네. 이거는 이제 극장에서 못 보고 결국 VOD로 봤는데요. 일단은 그냥 이 로얄드 달 원작의 이제 저 로얄드 너무 달. 좋아해요 그 작가. 네 유명하잖아요. 뭐 네. 찰리와 초콜릿 공장서부터 뭐 마틸다 뭐 등등. 근데 이렇게 유명한 작가의 원작에 스필버그가 연출을 한 영화인데 다양성 영화. 네 아니 뭐 다양성 영화 중에서도 1위를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진짜. 심지어 몇 개 안 되는 상영관에서도 대부분이 또 더빙판이고 뭐 약간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뭐 거의 극장에서 스쳐 지나가도 개봉을 해서. 준 씨 스필버그 진짜 좋아하지 않아요? 네 좋아하죠. 그러니까 스파이 브릿지도 그렇고 그러니까 네. 극장에서 볼 기회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네요. 그래. 스파이 브릿지도 처음 제작 얘기 나왔을 때 TV 영화로 제안받았었대매요. 처음에 그랬었대요. 극장용으로 안 하고 흥행성이나 이런 거를 미국에서도 좀 그런가 봐요. 스필버그가 지금 그렇구나. 위치가. 아니 뭐 전성기는 확실히 아니니까. 근데 원작을 이제 먼저 읽었는데 영화를 못 봐서 화가 나서 이제 책을 먼저 사서 읽었는데 네. 굉장히 그 동화를 굉장히 충실하게 재현을 영화에서 했고 컴퓨터 그래픽이었던 그 디테일도 이제 거인이 나오는데 이제 뭐 우리가 거인이 나온 다른 영화 뭐 브라이언 싱어 감독의 잭 더 자이언트 킬러 같은 영화도 있지. 진격의 거인. 네. 그래 그건 좀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디테일이 굉장히 좋으면서도 네. 그러니까 그 동화 같은 분위기로 만들어서 굉장히 그 위화감이 되게 없어서 그런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연기도 이제 거인 주인공 거인 연기가 굉장히 좋은데 이분이 그 스파이 브릿지에 나온 그 주인공 스파이 노인분 있잖아요. 네네. 그 마크 라이런스라는 배우인데 그분이 뭐 조연상 타지 않았나요? 골든글로브 같은 데서. 네. 근데 거인 연기도 되게 그 섬세하고 좀 이렇게 되게 소심하고 이렇게 다정다감한 이제 그 거인의 어떤 그 모습을 복잡한 캐릭터. 네. 굉장히 연기를 잘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근데 이게 확실히 성인 관객들한테는 좀 어필할 만한 그게 없고 그래요? 의외네. 좀 그러니까 저희가 어렸을 때 스필버그 제작 영화들을 되게 좋아하던 그런 감정이 있잖아요. 그게 뭐 8번가의 기적이라든지 뭐 오랜만이다. 8번가의 기적 구니스 뭐 요즘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오랜만이네. 네 어떤 그런 걸 볼 때 감정을 다시 느끼게 해준. 네네. 그래서 아 그냥 내가 다시 아 내가 어렸을 때는 진짜 저런 영화 좋아했었지라는 어떤 그 기분을 느끼게 해준 그런 영화여서 제 친구들도 이제 뭐 자녀를 두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그냥 같이 보면은 괜찮지 않을까 아이들한테 보여주면 재밌지 않을까 뭐 그런 느낌. 네 좋네요. 끝인가요 준 씨? 네. 아 그래요? 아, 네 그렇구나. 그럼 이제 팬팬 저요? 아, 저 할까요? 네. 누가 네. 저는 순위별로 매겼어요. 네. 1위는 아, 5위부터 할까요? 네. 누가 궁금해 한다고 이걸? 5위. 아무튼 5위는 본투비 블루였고요. 네. 4위는 저도 비밀은 없다. 네. 3위는 로스트 인 더스트. 2위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와우. 네. 1위는 저도 헤이트풀 에잇. 네. 네. 그래요. 각자 코멘트 저도 짧게 달아야 되나요? 뭐 하고 싶으시면 간단하게만 해 주세요. 간단하게 사실 본투이블루는 좀 의외인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그때 헤드윅 할 때 좀 까지 않으셨나요? 아, 네 깠어요. 근데 에더노크가 요새 너무 연기를 잘해가지고 저는 그치, 이 난리 영화가 에더노크의 역작이라고 생각해서 꼽았고 비밀은 없다는 뭐 이따가 같이 네네, 얘기할 네네. 면이 있을 것 같고 네. 근데 의외로 로스트 인 더스트는 많이 보신 주변에 본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맞아 이 영화 되게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것도 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개봉관이 없고 딱 개봉했을 때 지금 당장 보지 않으면 뭐 다음 주는 점점 시간도 줄어들고 그래서 맞아요. 아마 못 보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영화들이 다 시한부야. 그러니까. 근데 진짜 이거 보면서 와 서부극을 최근 21세기에 융합시키면 이렇게 멋있는 작품이 나올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극장에서 보라고 그래. 노인을 위한 나라 없다 봤으면 되게 좋아할 거라는 얘기 들었어요. 네네네. 진짜 전반적으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갔는데 근데 이거를 번역하신 분이 네, 황석희님. 네, 그분이 영화 보러 가기 전에 꼭 병맥을 들고 가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쵸.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저도 그랬는데 되게 영화가 정말 서걱서걱한 느낌이더라고요. 근데 오랜만에 이런 영화를 봐서 그런지 너무 잔상에 깊게 남아가지고. 원제가 되게 좋네요. 네, 원제가 이 Hell or High Water라는 원제가 영화 내에 나와요. 그 약간 대출금을 갚고 뭐 신탁금을 뭐 빼고 뭐 이런 과정에서 네네. 그 그냥 잠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로스트 인 더 스트. 감독이 누구죠? 감독이 누구지? 그건 모르겠어요. 네. 막 우리가 이름 듣자마자 알 감독은 아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사실 이 영화를 볼까 말까 하다가 해외에서 평이 너무 좋길래 그리고 국내에도 어쨌든 번역자가 너무 추천하는 영화여가지고 본인이 번역하셨긴 했지만 아무튼 그래서 봤는데 원제가 너무 좋더라고요. 도군 말씀처럼. 네네. 그래서 너무 재밌었고 오랜만에 이 맛에 약간 영화 보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었던 영화였고요. 감독은 진짜 전작은 잘 우리가 모를 만한 것들이네요. 네. 그나마 알 만한 건 한람포. 한람포 정도? 나머지는 뭐 거의 비디오용 영화? 약간 이런 느낌? 이름이 어떻게 되시나요? 데이빗 맥킨지. 아무런 정보 없이 가서 봤어요. 네네. 그렇게 괜찮은 영화인 줄 알았으면 저도 좀 찾아서 볼걸. 그래서 이게 일주일인가 열흘인가 지나고서부터 완전 뭐 단일 상영 연관으로 막 맞아요. 바뀌고 매미도 아니고 아 그림 욕심이 있으시네. 네, 아 그러게. 그리고 이거는 근데 영화를 같이 보고 얘기하고 싶은 영화 중에 하나긴 했는데 의외로 주변에 본 분들이 너무 없어가지고 맞아요. 아쉬웠어요. 흥행도 잘 안 됐을 거예요. 네, 이런 영화가 진짜 애매해요. 아예 약간 완전 아트하우스로 빡세면은 차라리 그간으로 오래 가고 할 텐데 이렇게 중간에 낀 영화들 있잖아요. 네. 이런 영화들이 개봉도 오래 안 가고 이런 거는 근데, 연말에 재상영도 잘 안 해. 근데 로스트 인 더 스트가 골든글로브의 순위에 올라서 노미네이트 돼서 잘하면 대개봉하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이제 영자원밖에 없죠. 저희가 믿을 거. 영정에서 우리나라에서 어떤 시상식의 그 어떤 효과가 요즘은 좀 그렇죠. 골든글러브는 관심도 없고 맞아, 아카데미 수상에도 뭐 그러니까 그래요. 맞아. 네. 네. 3위는 로스트 인 더스트. 네. 2위는 월드 오브 크래프트인데 네. 저 이거 기대 많이 했었어요. 보셨어요? 안 봤어요. 두 분 다 안 보셨어요? 저는 봤어요. 아, 그래요? 네. 아, 어떠셨어요? 그냥 그러니까 저는 이제 와우자가 아니다 보니까 네. 아, 그런데 보시다니 대단하시다. 그러니까 그냥 이제 일반적인 반지의 제왕이나 이제 우리한테 익숙한 판타지 영화들이랑 좀 비교하면서 보니까 좀 설명적이긴 한데 뭔 소린지는 모르겠는. 네. 근데 그거랑 비교, 그러니까 사실 반지의 제왕이나 뭐 해리포터나 이런 거랑 비교해서 보기에는 사실 너무 퀄리티가 네네. 떨어져요. 아, 왜 웃어? 나는 정확해, 정확해. 아니 진짜 퀄리티가 많이 떨어져. 특히 반지의 제왕이랑 비교하면 정확해. 약간 이런 느낌인데 저는. 와우를 되게 좋아하고 와우를 오랫동안 했고 그리고 초등학교 때부터 그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그 막 2D로 막 픽셀로 돼 있는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네네네. 게임을 해가지고 워크래프트 네 워크래프트 네네네. 워크래프트 1, 2, 3 막 이런 거 확실히 좀 팬들을 위한 기존 맞아요. 게임 팬들을 위한 영화라는 생각은 많이 들더라고요. 맞아 맞아. 그리고 이거 막 세트장 지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도대체 언제 개봉하느냐 그리고 막 뭐 이벤트도 했어요. 뭐 호드 진영 얼라 진영 나눠가지고 그 단관 네 어느 쪽에서 볼 거냐 뭐 호드를 위하여 저는 호드거든요. 근데 저 재밌었던 게 거기서 이긴 사람만 이벤트에 할 수 있었다며. 네, 네. 투표를 해가지고 우와. 오 호드랑 얼라랑 해서 투표 수가 더 맞아, 많은 팀에 맞아요, 맞아요. 저만 추첨을 돌린다고 봤었어요. 근데 진짜 초창기 팬들이나 솔직히 와우 이전의 팬들을 좀 더 많이 끌어당기는 맛이 있는 네네. 그러니까 고 세계관 이전에 약간 여기 호드 진영이 어떻게 생겼고 약간 그럴 때 초창기 얘기여가지고 네. 빡시네요. 네, 아마 아무 정보 없이 보신 분들은 진짜 좀 재미없었을 근데 확실히 모르겠고. 보면서 좀 궁금해지는 효과는 있더라고요. 궁금해지는 효과 어떤 부분이요? 그러니까 아는 분들은 이미 그러니까 어떤 캐릭터가 나오고 어떤 캐릭터가 태어나고 뭐 제가 죽는 듯이 뭐 사라졌다가 할 때 네. 그러니까 게임을 이미 아는 사람들은 제가 나중에 어떻게 된다는 걸 다 알고 있으니까 맞아 맞아 맞아 막 저 장면이 드디어 나오는 걸 이런 감정으로 보는데 맞아 맞아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걸 추리하면서 보는 거죠. 아 제가 나중에 중요한 역할 되나 보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좀 그런 면에서 아 그래서 영화를 보고서 게임을 하면서 알게 돼도 거꾸로 좀 재밌긴 하겠는데 이런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샘 레이미였잖아요. 네. 네. 그러다가 이제 저 이게 던칸 존스 그 네. 더 문과 소스 코드를 만든 저 그 감독 되게 좋아하는데 네. 좀 기대를 했어요 사실. 저는 사실 와우전 아니니까 잠깐 했었고 법사만 좀 키우다 말았었는데. 법사만? 그래도 네. 하시긴 하셨네. 하긴 했었죠. 코드였어요 얼라. 블라이드는 조금씩 건너. 전 얼라였어요 사우자. 어쨌든. 근데 했는데 이제 영화 평이 딱 그 지금 팬팬님이 말씀하신 그 평인 네. 거예요. 네. 게임. 근데 전 스토리까지 알 정도의 그 깊은 팬은 아니었으니까 제가 스토리를 알 정도 되는 게임은 사실 디아블로 정도밖에 없거든요. 블리자드 중에서는. 네, 와우는 저한테 그 수준은 아니어서 그럼 내가 굳이 볼 필요는 없겠다라고 생각은 했어요. 생각보다 세트장 처음에 세트장 씬 그 컷이 공개됐을 때 엄청 열광했었는데 그거에 좀 많이 못 미치는 영화였고 영화 속에서 그런 디테일들이 잘 보이던가요? 근데 잘 보여요. 그리고 중간 중간 약간 뭐 멀록이라는 생물이 막 잠깐 한 3초 나왔다 사라지고 이러는 네네. 것들이 보면서 막 웃고 이러는데 극장 속 극장 뭐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를 따라와서 이 영화를 내가 지금 이걸 왜 보고 있나 왜 웃는 건가 이 사람들이 약간 이런 분들도 있었고 재밌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2위라고 하기에는 뭔가 근데 그렇긴 하지만 사사로운 저는, 리스트. 네, 저는 오랫동안 기다렸기 때문에 이 근데 영화를. 근데 이게 중국에서 엄청 흥행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중국에서요? 네. 엄청나요. 아 진짜요? 그래서 2가 나올 수 있다는 네. 얘기가 나왔어요. 정말? 중국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을을 많이 하나? 그렇다고 들었어요. 일단 인구가 많고 게임 와우자가 되게 크잖아요. 와우자가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중국이 보니까. 소생시켰다고. 생각해보니까 좀 예의 없는 사람들이 다 중국인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또 편견을 심는 방송이네. 네,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빨리 다음 편 나왔으면 좋겠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전략적으로는 확실히 좀 현명하게 선택한 것 같아요. 팬들을 끌고 가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한 장르니까. 그래요. 맞아요. 이것저것 다 잡으려고 하다가 이도저도 아닌 게 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근데 판타지 영화로서는 확실히 매력이 없어요. 사실 저도 자꾸 까는 것 같은데 2위입니다 심지어.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팬심 그렇죠. 잘 받고요. 그렇죠. 네. 제가 네. 받을게요. 1위는 헤이트풀 에잇이었어요. 아까 네. 준 씨도 얘기했는데 이 영화 되게 막 개봉한 지 한 3년 지난 것 같은데 올해 1월? 네. 저는 그러니까 올해 첫 극장 관람 영화였어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영화가 너무 재밌어서 저는 이 영화 보고 네. 한 3일 있다가 다시 봤거든요. 그리고 헤이트풀은 이따 같이 얘기하고 헤이트풀 이따 얘기하려고 했어요? 그래? 그렇게 했어요. 지금 너무 신났어. 지금 너무 공지를 읽어줄래요? 아 네. 대답해놓고 힘차게 대답해놓고 정말 제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정신너게이가 없어서요. 네. 어쨌든 네. 네. 그럼 헤이트풀은 잠시 미루고 저는 좀 스피디하게 할게요. 네. 저의 리스트는 네, 두둥. 저는 무슨 아니다 순위가 있지만 어쨌든 순위 있었어요 이거? 아니요 그러니까 두 개가 압도적이어가지고 아 그렇구나 네, 그냥 순위 없이 얘기할게요. 네. 저는 캐롤, 벨빌의 새쌍둥이, 비밀은 없다, 우리들, 그리고 엊그제 본 라라랜드. 라라랜드 엊그제 개짱. 준 씨가 아니라 도군이 제 개짱. 네 막 OST 듣고 들어오는 거 봤는데 라라랜드. 라라랜드 진짜 뽕 지대로 맞는 줄 알았어요. 뽕 지대로 맞았어 라라랜드. 진짜 다 그래요 주변 사람들이. 미쳤어. 어쨌든 라라랜드 시민이에요. 어쩜 좋지 저분을? 라라랜드로. 어쨌든 네, 원래 맨 인 더 다크를 뽑았다가 네. 라라랜드를 넣었어요. 보고 나서. 근데 올해는 개봉작 보다 보고 싶었던 영화를 많이 못 봤고 작년에는 사실 저한테 저도요. 좋은 영화들이 별로 없었는데 올해는 좋은 영화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개인적인 일들 때문에 영화를 많이 못 봤어요. 그래서 좀 아쉬운 건 있어요. 네. 사람들이 많이 뽑는 영화들을 내가 더 챙겨봤으면 리스트가 많이 바뀌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해서 실질적으로 저한테 베스트 영화는 사실 비밀은 없다랑 우리들이 두 편이거든요. 나머지는 그냥 약간 순위 맞추려고 넣은 게 있고 잠깐 조금만 언급을 하자면 캐롤은 모든 것이 그냥 완벽하게 제 자리에 정확하게 배치된 영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영화 자체가 제가 마음을 엄청 흔들린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근데 너무 영화 자체가 너무 완벽하게 딱 맞아. 말라떨어진 예. 뭐 편집이나 촬영이나 뭐 음악이나 연기나 뭐 미장센 다 그냥 정확하게 그 자리에 있을 곳에 딱 있는 그런 느낌이어서 되게 올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화 음악이 너무 좋았고 그냥 정말 잘 만든 영화라고 네, 정말로. 생각했어요. 네. 저는 사실 이 감독 작 중에서는 벨벳 골드마인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런 영화들이 저를 흔들어 놓거든요. 근데 캐롤은 저를 흔들어 놓지는 않았어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되게 좋은 영화다. 이런 느낌이고 벨빌의 새쌍둥이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누구죠? 제목이 감독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이제 편집으로 넣을게요. 어쨌든 그 감독의 데뷔 애니메이션이에요. 그 아티스트였나요? 아, 제목이 생각이 안 난다. 어쨌든 이게 셀 애니메이션인데 실뱅쇼메이? 아 맞아요 실뱅쇼메이. 네. 최근에는 그거 개봉했었죠. 프루스트의 비밀정원. 아 네네네네. 그게 실사고 이제 그 실뱅쇼메이 감독의 데뷔작인데 너무 좋아요. 셀 애니메이션이거든요. 3D가 좀 섞이긴 했지만 진짜로 와 셀 애니메이션이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되게 들었어요. 제가 요즘 그 곤사토시의 망상대리인 그 TV 시리즈를 보고 있는데 네. 그 셀 애니메이션이어야만 하는 그 느낌이 있잖아요. 요즘 3D가 거의 대세긴 하지만 뭐 픽사나 이런 것처럼 근데 이 영화는 그냥 보셨으면 좋겠어요. 음악도 그렇고 동선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좋아요. 그때 예전에 도군이 어떤 영화 까면서 이 영화 벨벳의 쌍둥이나 볼 걸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나? 아 맞아. 기억이 나는 것 같은. 아, 트위터에 무슨, 그렇게 말했던 것 같은데. 무슨 영화인지 모르겠어요. 그건 한번 또 볼 걸이라고 했었어요. 어 맞아. 뭐였더라? 트위터 뒤 좀 나오겠는데 어쨌든 뭐 있었어요. 구린 영화. 그러니까 이 영화가 닥터 스트레인지. 아 유레카. 내가 왜냐면은 벨비를 보고 닥터 스트레인지를 보러 갔거든요. 근데 아 진짜 벨비리나 두 번 볼 걸 싶었죠. 똑같이 되게 비주얼적인 영화인데 닥터 스트레인지의 비주얼은 너무 지루한 거야. 너무 재미없고. 그러니까 이 영화가 실제로 제작된 연도는 옛날인 건가요? 그러니까? 그쵸. 10년? 8년? 어쨌든 아 그래요? 꽤 아, 예, 예전 거구나. 최신작이 아니라 최신은 아니에요. 네네. 최소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최소 5, 6년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엄청 오래됐네요. 그래서 이제 상상마당에서 요즘 실뱅쇼메이가 뜨니까 네. 개봉을 한 건데 좀 많이들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영화 너무 좋고 운동감 자체가 너무 뛰어나요. 그리고 비밀은 없단 저희 같이 이야기할 거고요. 아 우리들을 아무도 안 보셔서 좀 약간 사실 당황을 했는데 우리들 저는 안 봤어요. 못 봤어요. 아 제발 꼭 봐주세요. 진짜 너무너무 좋아요. 정말 저는 나노 단위로 분석해 보고 싶어요 이 영화를 진짜로. 이게 감독이 누구시죠? 그 저, 아, 무슨 가은? 아 요즘 감독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 윤가은? 윤가은 감독. 아무튼 데뷔작이에요. 네. 장편 데뷔작이고. 아 그래요? 아이들 나오는 영화인데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겠지만 초등학생 여자 아이들의 세계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이게 애들을 보통 다루는 방식이 귀엽거나 울리거나 보통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그냥 아유 우리 애들 귀엽네 쭈쭈쭈쭈 이게 아니라 그들의 그 세계가 너무 정교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완벽하게 짜여져 있고 그 세계 안에서 그들의 감정 정말 표정 하나 사소한 것들을 너무 잘 캐치를 잘했고 연기도 너무 좋고 윤가은 감독님. 윤가은 감독님. 그렇구나. 전 이 영화 보고 나서 참 왠지 모르겠는데 영화적이라는 거에 대한 생각을 되게 오랫동안 했었어요. 이 네. 영화 올해 거의 베스트로 꼽으신 분들 많은 네, 것 같은데 네. 아마 보셨으면은 꼭 아마 순위 안에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은 해요. 정말 대단한 영화라고 저는 좀 비밀은 없다랑 우리들을 한다면 저는 우리들을 뽑을 정도거든요. 사실 너무너무 좋았어요. 되게 아무튼 이거 나중에 한번 같이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네. 라라랜드는 그러시죠. 뭐 네, 너무 좋았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맨인더다크 잠깐 얘기하면 이건 또 올해의 스릴러다. 리듬감이 너무 좋았다. 라라랜드 보기 전에 이게 제 리스트였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라라랜드는 어땠는데요? 밀려났네요 라라랜드. 아 라라랜드는 오프닝 시퀀스부터 그냥 눈물을 뽑고 시작을 해요. 너무 좋아. 제가 그 여러분 덕분에 이제 사랑은 비를 타고 봤잖아요. 사비타를. 그걸 아 뮤지컬에 꽂히셨어 이제. 아니 그걸 보고 이걸 보니까 더 좋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사실 극장에 개봉하는 뮤지컬 영화들이 대부분 브로드웨이를 맞아요. 영화화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오리지널 뮤지컬이잖아요. 원작이 이게 원작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도 너무 좋았고 그 사비타를 보고 나니까 알 수 있는 그 고전의 정치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너무 잘 표현했어요. 현대적으로 너무 잘 표현했고 뮤지컬 시퀀스를 다 거의 원테이크로 찍었거든요. 그런 어떻게든 현대 안에서 그 고전을 잘 살리려고 하는데 그걸 그렇다고 과시적으로 하지도 않았어. 음악이 너무 좋고 그러니까 이 감독은 잘해. 위플래시 감독이잖아요. 네. 너무 잘해요. 대단한 저는 거장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주변에 라라랜드 보신 분들이 다 막 페이스북이냐 트위터면 아, 난 은총을 받았어 막 이러면서 진짜? 도배하시길래 그래서 아, 이 영화 도대체 어떤 영화 근데 아직까지 못 보고 있어요. 사로잡는 게 있나 보다. 아니 진짜 그러니까 물론 뭐 아쉬운 점이 하나 정도 있거든요 저는. 그거 없는 영화 없잖아요. 사실. 근데 아 괜찮아. 너무 그냥 마법이야. 그 장점들이 그런 거를 다 포장하고 덮어버리는 어떤. 네네. 그냥 너무 마법이에요. 진짜 이걸 보는 순간은 저 세계에 빠져요. 정말 뮤지컬이라는 게 보여줄 수 있는 판타지 그 세계의 환상적인 아 이거 정말 너무 오래 얘기하고 싶은데 저도 간만에 가서 네. 뮤지컬 뽕을 좀 맞아봐야겠습니다. 좋은 상영관에서 보세요. CGV 같은 데 말고 상상마당이나 이런 데서 가까운 데 지금 아직 하고 있나요 라라랜드? 네 저번 주 개봉했어요. 근데 상상마당 거의 자리가 없던데? 잘 나가니까. 그러니까 너무 좋아. 이것 때문에 상상마당이 뭐 이것 때문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라라랜드 개봉 전날에 스크린과 그 사운드 스피커를 다 교체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봤는데 너무 좋았어요. 네, 상상마당에서 아무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너무 좋아 좋았어요. 근데 그 말하니까 더 수상해. 아무튼 그래요. 네. 아 하나만 딱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요즘은 영화 끝나고 나서 크레딧을 가만히 앉아서 볼 수 있는 경험이 너무 소중하잖아요. 거의 없죠. 라라랜드를 볼 때 그 경험이 너무 좋았어요. 영화 끝나고 크레딧에 올라가면서 음악을 모두 다 집중해서 듣는 그 경험이 너무 좋았는데 그게 사실 영화를 본다는 체험이잖아요. 저희가 극장에서 하는 거는 단순히 본다가 아니라 그래서 점점 좋은 극장에서 영화를 본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 영화를 보고 한 번 더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다 같이 좀 언급하면 좋을 만한 또 같이 뽑았던 헤이트 프레인. 네. 같이 얘기해 보죠. 아까 제가 먼저 앞으로 나갈 뻔했던 그 영화. 네, 제가 잡았죠. 다음 주 헤이트풀 에이스로 만나요.